아파트는 비 오는 날에는 자타가 공인하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세느 강변, 안개 낀 런던. 안 가봤지만 비교도 안 됩니다. 비가 오면 안개 낀 아파트는 안개 때문에 203동 밑만 보인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대구시 황금동 신천지타운에 허지선 양이 두 번째 보내는 엽서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비, 안개.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은 이 말 듣고 짜증부터 내기 쉽지요. 하지만 비와 도시를 사랑하는 17세의 지선 양은요,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요, 우리 주변 조금만 달리 보면 우리 삶은 아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의 밤. 저처럼 안개와 비를 좋아하는 지선 양에게 첫곡 띄워드리죠. 영화 나자리노 중에서 듣습니다. When a Child is Born. Cette fille n'est pas pour toi. Aujourd'hui, tu es heureux. Tout est bien qui finit bien, quoi. Mais qu'est-ce que j'ai pu t'aimer, toi? J'avais 16 ans. 16 ans. On ne vit pas sans se dire adieu. 영화 나자리노 중에서 On ne vit pas sans se dire adieu. 오늘은 미래의 마디우의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하찮은 것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은 하찮은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기 때문이다. 서울 노원구 상계칠동의 정지윤 씨가 이런 글 적어주셨네요. 몽테뉴의 수상록 중에 나오는 글이라고 하죠. 자, 서울이 아니라 대구 서구 평리 2동의 장원화 씨는요. Yesterday, Yesterday가 어디에 삽입된 노래인지 또 어느 가수가 불렀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노래는 영화 클로드 부인 중에서 제인 바킨이 불렀었죠. 자, 다음 곡은요. 대구 달서구 이순재 씨가 신청하신 곡입니다. 영화 스텔라 중에서 모녀가 다정하게 부르는 캘리포니아 드리밍. 우선 울산 사운드트랙으로 듣고요. 그 다음에 마마스 앤 파파스의 노래로 함께 들려드립니다. All the leaves are brown, and the sky is gray. I'd be safe and I'd be safe and warm if I was in LA. If I was in LA. California dreaming on such a winter's day. Look what I have in my hands. Stella 중에서 California Dreaming이었습니다. 아, 오늘 새 영화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말콤 X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사춘기는 벅찬 그리움. 립스틱, 하이힐, 매니큐어, 그리고 사랑에 조금씩 눈떠가는 소녀들을 위한 세 편의 작은 사랑 이야기. 오렌지 향은 바람을 타고, 언니는 신부, 사랑을 처음 만날 때. 도서출판 미래향이 편입니다. 남학생은 몰래 보세요. 펜씨? 펜씨?

3시간 20분짜리 대작으로 완성했습니다. 현재 뉴욕은 이 말콤 맥스 열기가 대단하다고 하죠. 특히 올해 그 로드니 킹 사건으로 일어난 LA 폭동이 5월에 있었기도 했고요. 이런 인종 갈등의 흔적이 채 가시지 않고 있어서 그런지 이 영화에 그 관심이 더욱 짙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흑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두 영웅, 그러니까 자신들의 인권운동가였던 말콤 엑스, 그리고 영화로 흑인 해방 운동을 펼치고 있는 스파이크 리 감독, 이 두 영웅의 만남이라서 그 열기와 기대가 당연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그 일부 흑인 지식층에서는요, 스파이크 리를 뿌띠 브루즈와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런 그가 이 말콤 엑스를 얘기한다는 것은 업을 성설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말콤 엑스의 본명은 말콤 리틀이었는데요. 그는 불황하로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에 세상에 대한 눈을 뜨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 그 자신의 성인 리틀은 백인이 잊어준 것이라면서 스스로 X라고 바꿨다고 합니다. 스파이크 리 감독이 영화 속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요. 그 절도죄로 감옥에 갇혀있던 말콤 X가 블랙 무슬림 교회 창시자인 엘리야 무하메드의 책을 읽고 인생을 바꾸게 된 바로 그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후에 말콤 엑스가 그 모슬렘의 성지인 메카로 순례 여행을 떠나는 장면은 실제 그곳 메카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원래 이곳은 촬영 불가 지역이라고 소문났지만요. 스파이크 리 감독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촬영이 이렇게 순조로웠던 것만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바로 예산이었는데요. 그 제작사인 워너브러더스는요, 그 당초 예산에 잡힌 돈밖에 내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람에 초과 비용은 스파이크 리가 조달했다고 하죠. 또 흑인 유명인사인 빌 코스비, 마이클 조단, 농구스타 매직 존슨 이런 사람들이 말콤 엑스의 후반 작업비를 지원했습니다. 말콤 엑스 역에는 모베터 블루스에서도 아주 좋은 연기를 보여줬던 흑인 배우 덴젤 워싱턴이 출연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 역할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의 아주 강력한 후보로 지명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영화 국내에서는 아직 개봉이 불투명한데요. 현지 반응에 따르면 이제껏 어떤 영화에서도 보지 못했던 강한 힘이 화면에서 살아 숨쉰다고 합니다. 말콤 엑스 중에서 듣습니다. Revolution, Arrested Development의 노래입니다. Before you put on this record, understand, this is for all of my ancestors who were raped, who were killed, and hung because of their plight for freedom and for dignity. They died for me, and they died for you. This is for them to know that, yes, even today, in 1992, we are still fired up, and we're still talking about revolution. Generations of good people and cycles of poverty. It bothers me, so I ask myself, I say, are you doing as much as you can for the struggle? No. Am I doing as much as I can for the struggle? No. Then why do I cry when my people are in trouble? No. My ancestors slapped me in the face and said, go! Harriet Tubman told me to get on up. Marcus meet our neighbor. It ain't like we never seen much before. Come on, let's talk revolution now. I'm one Malcolm as one shot him. I see tears cause now it seems that we've forgot him. I see the ears of people searching for a solution. Restitutions, excuses, no more, no more confusion. Come on, come on, let's talk right, let's talk right. Talk up, but don't talk up all night. There's gotta be action if you want satisfaction. If not for yourself, for the young ones. The UN, the US, we can't allow ya to tell us the kid in the ghetto is not as important as kid in Bosnia. I ain't with it, just forget it. We can't even debate if you don't understand our situation. You don't want us to go get a gun now, do you? You don't like to see people running around now. Yet still you want to live like 90210 while we scream out, yo! My grandmothers ago, we are wasted. You must acquire a taste for something we've never tasted. So people, let us wet our palates. It's either the bullet or the ballot. Come now, revolution now. Talk about a revolution. Hey! Revolution, 영화 말콤 X 중에서 Arrested Development의 노래였습니다. 자, 다음에 소개해드릴 새 영화는요, 마담 보바리입니다. 마담 보바리는 프랑스 사실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구스타프 플로베르의 소설이죠. 이 소설을 프랑스의 히치콕, 이런 별명으로 불리우는 프랑스 서스펜스물의 귀재, 클로드 샤볼이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클로드 샤볼 감독이 이 소설을 영화하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 주위에서는 모두 말렸다고 합니다. 이제껏 그가 보여준 작품 세계와는 너무 동떨어지는 그런 스타일의 영화다. 이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감독은 이렇게 말했죠. 마담 보바리는 내가 20년간 준비해온 작품이어서 포기할 수가 없다. 이런 고집을 피웠다고 합니다. 개봉 당시에 프랑스에서는 원작의 한계를 뛰어넘는 작품이다라고 극찬을 받았다고 하죠. 특히 마담 보바리의 정교한 감정 묘사가 훌륭했다는 평가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감독에 대한 칭찬이기보다는 그 보바리 부인 역을 맡은 이자벨 윗베르에 대한 칭찬이죠. 이자벨 윗베르는 또 스티브 구텐버그와 베드룸 윈도우에서 함께 공연했었는데요. 그 스티브 구텐버그와 바람을 피우는 남편 있는 여자, 그 여자가 바로 이자벨 윗베르입니다. 이 이자벨 윗베르는 눈에 띄는 미인은 아니지만요, 어쩐지 기품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문예 영화의 천부적인 주인공 타입이다, 이런 평을 듣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도 그녀의 이런 진가는 유감없이 드러납니다. 특히 어려움에 빠졌을 때 좀 요란스럽게 연기하는 다른 연기자들과는 달리요. 그녀는 그냥 말없이 눈물만 주르륵 흘립니다. 그런데도 관객들은 가슴이 답답할 정도의 절망을 느끼게 되고요. 글쎄요, 요즘 감각에 어울리는 그 빠르고 경쾌한 템포의 영화는 아니지만요. 아주 오랜만에 접해볼 수 있는 고전 문학과 영상의 만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의상 공부, 그러니까 의상 디자인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봐둘 만합니다. 그 보바리 부인이 이 영화 속에서 패션쇼를 능가할 정도로 아주 멋진 옷들을 선보이고 있죠. 자, 마담 보바리 중에서 그 이 부인이 공작의 무드 회장에 처음으로 초대됩니다. 그때 젊은 남자와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그녀의 인생은 바뀌게 되죠. 거기서 흐르던 곡입니다. 봄의 소리 왈츠.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됐습니다. 마담, permettez-moi. Ah, monsieur, je ne sais. Je suis bien versé dans la valse. Mais je vous guiderai, vous verrez, vous vous en tirerez très bien. 마담 보바리 중에서 봄의 소리 왈츠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으셨습니다. 자, 매주 이 시간에 정성일 씨 모시고 영화 속의 숨은 얘기들 그리고 영화를 보는 방법들 함께 얘기해 보는 시간입니다. 정성일 씨 오늘도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요, 정성일 씨와 함께하는 이 시간만 되면요, 네. 학교 때 생각이 나요. 어떤 생각이냐면요, 학교 때 이렇게 발굴단 같은 데 참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네. 땅을 파면 뭔가 새로운 물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새로운 물건 아니죠. 옛날 물건이지만 뭔가를 새롭게 발견해내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근데 정성일 씨 만날 때마다 익히 알고 있는 영화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얘기들이 자꾸만 캐 나오는, 캐져 나오는 게 마치 발굴을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야단이라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어떤 영화 갖고 같이 얘기해 볼까요? 오늘은 그 에이리안 3편입니다. 예. 그 제목을 듣자마자 청취자분들께서는 일부는 웬 에이리언 3 이러는 분도 계실 텐데요. 예. 일단 아마 그것은 그 이 영화에 쏟아진 상투적인 비평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네. 이 영화를 보신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예. 에이리언 3부작 중 가장 지루하고 가장 불만족스러운 3편이라는 소리가 지배적입니다. 예,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고서는 저도 안 봤거든요, 사실은. 아, 그러세요? 예.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네. 세계 유수의 영화 잡지들은 이 영화가 개봉되자마자 앞을 다투어서 이 영화를 지금 92년의 가장 중요한 영화 중에 한 편으로 자신 있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바로 네. 이 프로에도 그 금년 총 결산 영화를 결산하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에이리언 3를 뽑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일단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은 틀림없이 진짜 영화광 중에 몇몇이 되실 겁니다. 그런가요? 아주 싫은 소리 늘어놓기로 유명한 미국의 영화평론가 피터 트레비스는 이 영화에 아주 예외적으로 네. 90년대 가장 훌륭한 영화 중에 한 편, 네. 또 타임즈의 빈센트 캠비, 이 사람은 영화 두들겨 패는 거로 아주 유명합니다. 네. 이 사람은 한마디로 저주받은 걸작. 영국의 여류 비평가 페널로피 휴스턴은 헐리우드에서 나올 수 없는 예술영화. 예. 자, 이쯤 되면 심상치 않죠? 자, 왜 그럴까요? 에이리언 3는 여러분이 본 것보다 훨씬 심각한 영화입니다. 에이리언이 태어나게 된 그 배경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1979년 20세기 폭스사의 야심적인 두 젊은 기획자가 있었습니다. 데이비 킬러와 고든 캐럴입니다. 이 사람들은 스필버그나 루카스 아류의 아이스크림 SF 영화 말고 아주 심각하고 끔찍한 SF 영화가 좀 없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48시간과 스트리트 오브 파이어를 찍은 월터 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디 한번 새로운 SF 영화 시작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자마자 월터 힐은 차라리 나보다는 훨씬 재능 있는 감독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를 영국에서 헐리우드로 모셔다가 새로운 SF 영화를 기획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 감독은 79년 깐느 영화제에서 비평가상을 받았고 그리고 그 영화로 대결자라는 영화의 그 제목으로 80년대를 가늠할 만한 신인이라는 평가를 받아낸 바로 그 리들리 스캇이었습니다. 예. 이 리들리 스캇은 이 영화를 완성하였고 그러자마자 곧 에이리언은 80년대 SF 영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개봉되자마자 1979년 흥행 5위에 올라섰었고 또 이로 인해서 80년대는 소위 이야기하는 포스트 마더니즘 논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어서 86년 에이리언 2편이 만들어졌습니다. 원제는 에이리언즈, 복수의 에이리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에이리언이 등장하겠습니까? 네. 제목 그대로 수십 마리의 에이리언들이 튀어나오는데 감독은 제임스 카메론이었습니다. 지금이야 터미네이터 2편을 찍고 영화 한 편에 1억 불 이상을 쏟아부을 수 있는 거물이 되긴 했지만 당시에는 터미네이터를 찍은 터미네이터 1편을 찍은 소규모 자본의 B급 전문 영화 감독이었었습니다. 네. 복수사로도 모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카메론은 당당하게 위기를 넘겼고 그리고 비평적 성공과 함께 그해 흥행 7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월이 흘러 1992년 한 번도 영화를 찍어본 적이 없는 하지만 MPB계에서는 이미 거장으로 알려진 데이비드 핀처가 27살의 이 재롱둥이가 젊은 사람이 5천만 불짜리 기획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예. 우선 에이리언의 가장 SF 영화 사상이 놀라운 점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다소 심각하더라도 이 프로의 청취자분들이라면 자존심을 갖고 한번 들어주십시오. 예? 첫 번째, 에이즈 시대의 공포 영화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에이즈 시대의 공포 영화요? 네. 예. 지금까지 SF 영화라는 것은 그 우주로부터 외계인들이 쳐 들어오는 영화였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에이리언은 그 반대로 내부로부터 공격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접근하여 접촉하면 감염되고 죽습니다. 무언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에이즈네요. 네. 에이리언의 공포는 거의 의도적으로 에이즈 감염 경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페미니스트들, 즉 여성 해방론자들을 가장 경악시킨 것이 있습니다. 일부 삼류 페미니스트들은 이 영화가 주인공 리플리, 즉 여자가 끝까지 혼자 싸워 살아남으니 대단한 여성 독립 영화다라는 평가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 개봉 즉시 여성 해방론자, 동성연애운동자, 인권운동자들은 극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데모를 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이 영화를 파시스트 우파 영화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이리언 1편에서 뭔가 이상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에이리언을 낳는 것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 승무원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 잉태와 수태에 걸친 인류사적 비밀이 남녀의 성구별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해부학상의 고통까지도 더 나아가 유아기의 위디푸스 컴플렉스까지도 SF라는 코드를 통해서 뒤바꿔보자는 야심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예. 조셉 콘라드 좋아하십니까? 예. 바로 그 콘라드의 대표적인 소설 노스트로모의 이름을 빌려서 우주선 노스트로모의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스트로모는 알려진 대로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그 소설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영화 속의 주인공들이 이런 오지에 갇힌 채로 고통당하는 것은 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이 노스트로모호 우주선의 주인인, 소유주인, 회사로부터 에이리언을 상포해서 지구까지 오라는 이유 때문에 이토록 고통받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에이리언은 미래의 묵시록이 에이리언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본을 거머쥔 자본가들의 자본의 통제 관리와 독점 소유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좌파 비판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이리언 1편에 뭔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노스트로모의 승무원들은 모두 7명입니다. 그리고 그중 6명이 죽고 1명이 살아남습니다. 또 이 전투는 6일간 계속되고 7일째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의 마지막 장면, 컴퓨터가 반짝반짝 불을 바라면서 이 우주선은 지구에 6주 후에 도착한다라고 보여줍니다. 아, 6일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오네요. 네. 6일이 끝나고 휴식을 취하는 7일째라는 기독교적인 시간의 사이클과 또 하나 6-2-3-개. 예, 666 바로 악마를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네, 바로 오맨입니다. 이 영화는 휴식과 묵시록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 과장된 말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에이리언 2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공 리플리는 그녀가 에이리언을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에이리언의 혹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예외 없이 남자들은 전원 몰살당하고 여전사 리플라이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리플라이가 마지막 끝까지 남아 싸우는 것은 남아 끝까지 싸우는 그 에이리언은 수컷이 아니라 바로 퀸 에이리언 암컷입니다. 이 두 암컷의 싸움을 여자와 여자의 싸움이 아니라 어머니와 어머니 모성 본능의 싸움으로 제임스 캐메론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리플리는 이 혹성에 외롭게 살아남은 소녀, 역시 소년이 아닙니다. 소녀 뉴트를 보호하기 위해서고 퀸 에이리언은 무차별하게 죽어간 자기 자식 에이리언들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 이제 두 여자가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여성의 싸움이라 어떤 의미로 감독은 이 두 여자를 내보냈을까요? 문제는 바로 그것을 제임스 캐메론은 심각한 의미가 아니라 일종의 건방진 비웃음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는 이 영화 속에서 여성의 싸움을 끌어들이면서 여성 해방론자들에게, 페미니스트들에게 남자가 하는 일이란 이렇게 힘든 것이며 남자가 하는 일에 여자가 뛰어들면 이렇게 위험하다고 빈정거리고 있습니다. 글쎄요, 참 이상한 감독이네요. 그리고 드디어 에이리언 3편입니다. 에이리언 3편의 데이빗 핀처는 그 잘 알려진 대로 MTV 출신입니다. 그 스팅 노래 좋아하시죠? 네. 그 스팅의 잉글리시맨 인 뉴욕이라는 흑백 MTV를 찍어서 혜성같이 데뷔하였고 이어서 마돈나의 보그, 빌리 아이들의 LA 워먼, 또 폴라 압둘의 스트라이트 업을 아주 경이적인 카메라 워크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곧 그는 감독이 될 것이라고 수많은 잡지가 지목했었습니다. 예, 왜 아니었겠습니까? 그는 놀랍게도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른 데뷔작을 찍은 것입니다. 그는 그 에이리언은 3편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에이리언 3편은 그 원래 의도했던 3편이 아닙니다. 사실은 2편을 찍고 나서 3편을 기획하던 도중 기획자 중에 한 명이자 감독인 월터 힐이 2편과 3편 사이에 무언가 중간 그 브릿지를 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에이리언이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결국 이 영화는 1990년 크리스마스에 개봉된다라는 모든 기획을 전면 부인하고 새롭게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 핀처는 기어이 우겨서 영국의 그 외딸은 스튜디오 내에 들어가 그 오지의 공장에 일일이 세트를 세우고 그리고 낯선 혹성 무대로 설정한 그리고 그 혹성에 남자 죄수들만을 끌어들여 놓고서는 3편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3편 얘기를 해볼까요? 이 공간은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공간입니다. 바로 중세시대의 수도원을 연상케 합니다. 첨단 무기도 없고 첨단 과학도 없습니다. 그저 복잡한 미로들만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저를 느리지만 그러나 꼼꼼하게 따라와 보십시오. 영화를 보는 셈이 되겠네요. 그러면 저는 등장하자마자 리플리는 머리를 깎습니다. 즉 그는 그녀는 중성화됩니다. 그리고 남자들 틈에서 즉 에이지의 산실에서 폐쇄회로의 닫힌 공간으로 말하자면 자본주의 공간에서 중세적인 공간으로 옮겨가 이제 차례로 희생당하는 대가를 치릅니다. 즉 이 영화의 가장 아킬레스의 건이라고까지도 불리우는 대목 부시시대에는 열악한 복지 원조 시설 때문에 수많은 열악한 희생자들을 만들었습니다. 네, 미국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라든지 사회 상황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방금? 예. 그리고 에이리언 3편은 바로 이런 열악한 복지 원조 속에 마치 감금당하듯이 살아간 하층민들, 예. 이민세대, 네. 흑인들을 슬쩍 빈정거리며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위험한 퀸 에이리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최근 헐리우드 영화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마이클 더글라스와 앤 아처와 글레인 클로즈가 등장한 위험한 정사 에서부터 바로 최근의 요람을 흔드는 손까지 예. 이 가족을 붕괴하기 위해서 이 커뮤니티를 붕괴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은 언제나 낯선 예. 여자들이었습니다. 예. 역시 여기에도 낯선 암컷 퀸 에이리언이 찾아옵니다. 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시리즈물들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80년대에 만들어진 13일의 금요일에서 나이트메어까지 모든 시리즈물들의 위험한 존재는 남자입니다. 네, 그렇죠. 바로 남자와 여자라는 것을 이 영화는 복수로 끌어들여서 예. 에이리언 3편에서 그 시리즈들을 소위 최근 영화 비평들이 사용하는 용어 상호 텍스트와 예. 인터텍스츄얼리티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고 거기서 끝까지 싸웁니다. 그런데 아무도 회사 때문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네.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은 중세가 끝나고 자본주의가 시작된다고 알립니다. 그런데 더 이 영화를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것은 네. 리플리가 이 영화 속의 주인공 리플리가 처음으로 시리즈에서 처음으로 남자와 관계를 맺습니다. 네. 그런데 관계를 맺는 것은 두 사람의 사랑의 교환은 남성을 상징하는 주사기에 의해서 마약을 번역 자막에는 회복제라고 되어 있는데 네. 저는 마약이 회복제라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봅니다. 그 마약을 네. 리플리에게 투입하면서 예. 당신은 나를 믿습니까? 네. 하자 리플리는 네 라고 대답하면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마약 투입을 하기 위해서 리플리에게 이 의사가 주사기를 들었을 때 리플리를 보호하는 것은 놀랍게도 퀸 에이리언입니다. 두 번째 마약 투입 장소에 퀸 에이리언이 나타나자마자 그 의사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에이리언과 리플리 사이에 기묘한 유대 관계가 생겨납니다. 리플리가 에이리언의 새끼를 임신함으로써 서로 묘한 유대 관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부 평론가들 중에서는 네. 동성연애, 즉 예. 레즈비언의 코드로 읽어내는 예. 평론가들도 있습니다. 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임신한 채 에이리언과 에이리언을 안고 용광로로 뛰어드는 것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네. 물론 프리미어 같은 잡지에서는 그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영화를 끝내고 우리 좀 쉬러 가지 하고 데이비 핀처와 모든 스태프진들이 보러 간 영화는 바로 터미네이터 2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벌어진 입을 그 데이비 핀처는 차마 담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아니 우리가 베꼈단 말인가 시나리오는 네. 우리가 먼저인데라고 예. 그런데 그것보다도 네. 터미네이터 2는 그저 용광로에 뛰어드는 것인데 네.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비디오로 훑어보십시오.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에 리플리가 에일리언을 가슴 속에 넣은 상태대로 뛰어들자 갑자기 에일리언이 가슴을 가르고 뛰쳐나오는데 바로 그때 리플리가 취하고 있는 액션은 에일리언이 달아나는 것을 막는 모습인 동시에 에일리언을 자식처럼 감싸 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피해자이자 예. 또한 어머니처럼 등장합니다. 예. 그녀는 자기가 모성 본능을 다시 확인하는 장면일 수도 있고 네. 또 희생당하는 장면일 수도 있는 이 미묘한 장면을 이토록 흥미진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그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에이리언 1편을 찍은 감독인 리들리 스캇 감독이 네. 에이리언 3편이 만들어지기 바로 전 해에 만들었던 셀마인 루이즈의 마지막 장면 역시 여자 둘이 차를 타고 뛰어 내리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예. 신기하게도 에이리언을 만들었던 사람과 에이리언 3편의 완성자는 두 여자 모두 뛰어 내려 죽임으로써 영화를 끝맺고 있습니다. 셀마 루이즈와 이 에이리언 3편은 둘 다 똑같은 그런 설정이 되어 있네요. 맨 또는 마지막 장면. 90년대의 여성들에 대한 똑같은 반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럼 감독은 그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사실은 그것은 데이비 핀처가 두 번째 영화를 만들 때까지 기다려야 할 문제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그 후일담 중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20세기 폭스사는 에이리언 3편에 대해서 그 많은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우선 이런 이야기 구조가 마음에 들지 않았었습니다. 20세기의 그 기획실장인 마이클 런던 얘기인즉슨 영화를 보자마자 튀어나와 첫 대사가 너무 예술적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술이 아니라 돈이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폭스사가 이 영화를 이렇게 찍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영화가 90%가 완성되었고 게다가 제작비 4,500만 불이 완성되어 입을 벌린 채 데이비 핀처가 하라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영화는 흥행에 실패했지만 데이비 핀처는 헐리우드 영화사상 가장 비싼 데뷔작이자 헐리우드 영화사상 가장 비싼 예술 영화를 찍는 데 성공한 셈입니다. 문제는 시거니 위버입니다. 이 고생한 시거니 위버, 불쌍하게 짝이 없는 장신 190cm의 이 여자는 예. 에일리언 1편을 찍을 때도 그토록 고생한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예. 아주 전설적인 얘기 중에 하나는 예, 어떤 건가요? 리들리 스카트는 그 에일리언이 튀어나오는 첫 장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어떻게 찍을 것인가를 일주일 밤낮을 고민하다가 이 배를 가르고 튀어나오는 그래서 첫 번째 희생자가 존 헌트라는 배우인데요. 그에게만 그 장면에서 에이리언이 튀어나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다른 배우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밥상에 앉혀놓고 촬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저 배우들에게는 뭔가 그 이상한 커트가 하나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은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앉아 계시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던 도중 갑자기 존 헌트가 배를 움켜쥐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나리오에는 복통을 일으킨다고만 되어 있으니 배가 아픈 장면이로구만 생각했는데 웬걸 갑자기 가슴이 벌어지고 안에서 뭐가 튀어나와 시거니 위버 향해 달려들었을 때 시거니 위버 입을 굉장히 떡벌리고 놀랐겠네요. 촬영이 끝나고도 나서도 한참 동안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생은 이것뿐이 아닙니다. 에이리언 3편의 고생에 비한다면 이쯤은 약과입니다. 데이비 핀처는 마지막 장면에 철봉에 매달리는 장면에서 시거니 위버에게 좀 더 생생한 표정을 원했습니다. 결국 계속 NG를 내던 데이비 핀처는 철봉에 매달리라고 하더니 아래 있는 안전장치를 모두 치웠고 그리고 지상 12m 높이에서 정은님 씨 혹시 그 체력장에서 매달리기를 몇 번 하셨습니까? 저요 다 했어요. 그러니까 만점을 받았어요. 예. 매달린 채로 온갖 설명을 한 후 15분 후에야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15분. 밑바닥은 12m입니다. 떨어지면 그 즉시 골절상입니다. 그러면 15분 이상을 계속 매달렸다는 셈이요? 그렇죠. 그리고 촬영이 끝나고 나서 데이비 핀처 그 표정이 중요했어요. 아주. 라는 말 하고서는 지나갔다고 합니다. 믿어지지가 않네요. 끝나고 나자마자 시거니 위버에게 달려들어 기자들 에이리언 4편에도 나올 예정이십니까? 하자 시거니 위버 웃으며 이제 제가 나갈 다른 영화가 남아있나요? 라고 대답했다고 알려드립니다. 원래 에이리언 4편은 금년 가을에 개봉될 예정이었으나 에이리언 3편의 흥행 성적이 너무나 형편없어서 결국 무기한 연장되었다곤 하지만 폭스사는 에이리언을 시리즈화할 것만은 틀림없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어떻게 죽은 시거니 위버, 죽은 리플리가 살아날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헐리우드에서 죽은 배우 살리는 것쯤은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자, 저도 한번 에이리언 3를 비디오로 구해서 한번 봐야겠네요. 아, 참 그리고 정성희 씨, 정성희 씨께 어떤 애청자가 질문을 하나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 마포구의 설재용 씨인데요. 영화 평론가가 꿈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떤 과정을 거치면 영화 평론가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오셨는데 정성희 씨 한번 답변해 주시죠. 제 답변보다는 오히려 그 프랑스와 트리포라는 프랑스 영화 감독의 답변을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이 트리포 감독은 이야기하기를 같은 영화를 두 번 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평론가로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는다고 얘기합니다. 같은 영화를 10번 이상 다시 보며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신 분 그리고 10번 이상 보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 자신이 있으신 분, 네. 이분들이야말로 영화평론가의 첫걸음을 이미 내딛었다고 해도 과장은 알 것입니다. 하지만 트리포의 마지막 경고 한 가지 더. 영화광에서 영화평론가가 된 다음 정말 영화를 진짜 사랑하는 것은 영화감독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영화평론가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영화감독을 목표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영화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성희 씨 다음 시간도 기대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에리언 3 중에서 듣습니다. 렌토. 영화 에이리언 3 중에서 렌토 들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 2동에서 정에리자 씨. 오늘 생일이시라고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에리자 씨는 댄싱 히어로 아주 감명 깊게 보시고 그 중에서 곡 한 곡을 신청해 주셨네요. 자, 저에게 예쁜 카드를 보내주신 서울 강서구의 박정혜 씨도 함께 들어주세요. 도리스 데이가 부릅니다. Perhaps, perhaps, perhaps. admit you love me, and so how am I ever to know? You always tell me, perhaps, perhaps, perhaps. A million times I've asked you, and then I ask you over again. You only answer, perhaps, perhaps, perhaps. If you can't make your mind up, we'll never get started. And I don't want to wind up being parted, brokenhearted. So if you really love me, say yes, but if you don't, dear, confess, and please don't tell me, perhaps, perhaps, perhaps. Perhaps, perhaps. Perhaps. If you can't make your mind up, we'll never get started. And I don't want to wind up being parted, brokenhearted. So if you really love me, say yes. But if you don't, dear, confess and please don't tell me. Perhaps, perhaps, perhaps, perhaps, perhaps, perhaps, perhaps, perhaps, perhaps. Perhaps. 영화 댄싱 히어로 중에서 Perhaps, Perhaps, Perhaps 도리스 데이의 노래였습니다. 저랑 가장 친한 친구와 새벽 2시까지 공부하기로 하고 그 증거로 FM 영화음악의 마지막 노래를 서로 말해주기로 하고 시작했죠. 하신 서울시 성북구 장위일동의 김지연 씨. 아, 오늘 맨 마지막 노래 궁금하시겠네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드라마 우리들의 천국의 테마곡입니다. 김지연 씨와 그리고 인천 재물포고등학교의 정승욱 씨, 경기도 부천시의 홍성욱 씨도 함께 들어주세요. 드라마 우리들의 천국의 테마곡과 함께 저는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시고요.